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6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 제7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 제7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5월 30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동맹조직의 중앙위원회 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동맹조직 일꾼들이 참가한 회의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때 대해서 토의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에 기친 없이 계속 혁명의 한 길로 진착에 내달려 사회주의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셨다고 하면서 모두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6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소집할 때 대해서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각급 조직들의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거칠 때 대해서도 토의되었습니다.